수학사 내일부터 접수래, 내일부터. 물론 이게 사이트에 공지해야 되겠네. 자, 다시 봅시다. 지금 벤담의 일생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시대 분위기를 갖다 알았습니다. 이 시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야망에 부풀었던 시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망에 부풀었던 시대라고. 그 야망이. 그런데 참 더덥죠. 벤담이 태어난 해가 1748년인데 2차 세대전이 1945년에 끝났으니까 한 200년에 걸친 실험의 시대지. 더덥죠. 야망의 시대죠. 그 야망이라고 하는 게 우리도 이제 한국은 항상 뒤늦게 따라가니까 서구 사회를 뒤늦게 따라가니까 한국도 지금 계속 이렇게 야망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앰비셔스한 시대잖아요. 야망을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앰비셔스. 야망을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이 야망이 근데 저는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이 야망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은 절대로 절제하지 않습니다. 벌써 4대강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상수도 물 취수하는 데 있잖아요. 취수원을 옮겨야 돼요. 취수원을 옮기면 당장 옮기고 뭐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구미 지역에 3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4대강 사업이 시작이 되면 130만 명 정도가 당장 먹을 물이 없어. 근데 그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먹을 물이 없어지리라는 걸 모르고 찬성했어. 땅값이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땅 파먹고 살 거야? 흙에 살리라. 흙에 있는 물을 갖다가 막 이렇게. 낙동강은 굉장히 유속이 느립니다. 천천히 흐르는 강입니다. 구불구불해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유속이 느립니다. 거기다 댐을 쌓으면 낙동호가 되죠. 저기, 경상북도부터 경상남도까지 낙동호가 되잖아. 그러면 호수가 되면 어떻게 돼? 썩죠? 어디서 물을? 빗물 받아 먹어야 돼. 경상 사람들 다 지금 물난리 날 거라. 근데 다 찬성이잖아. 대구에서 지난 여름에 대구에 저기 선생님들 책 읽기 강의하러 4주 동안 다녔는데 환경운동하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공식적으로는 4대강 반대인데 4대강 반대한다고 홍보하러 나가면 맞아 죽는다 이거지. 대구 사람들한테.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똥물을 먹어야 사람들이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제부터 공구리 제방을 걷어내기 시작하면 얼마 걸려? 15년은 걸리지. 쌓는데 2년이지만 걷어내는데. 전두환이가 한강에다 뚝 쌓은 게 1980년대예요. 걷어내는데 20년 걸렸어요. 지금. 근데 오세훈이가 또 쌓잖아. 또 쌓잖아요. 또 쌓잖아. 오세훈이가. 예? 네? 낙동호가 생기면 정소공단에 물이 들어와서. 예. 네. 공단 전체가 잠길 수도 있다고 그러죠. 비만 오면. 아니 그냥 그 지하수가 나와서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능한 시나리오가 모두 다 악하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인간에 대한 이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인문학 공부를 하지 않는 인간들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찬성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애정이 있어요. 그러나 절제하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서기 전 5세기경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노자, 공자, 뭐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던 시기를 갖다가 칼 야스포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황금 축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축의 시대라고. 골든 에이지라고 말하죠. 황금 엑시스, 골든 엑시스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시대에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인문학의 원형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 인문학의 원형들이 그 사람들이 갑자기 요즘에 인문학이 돈 될 것 같네. 어? 돈 되면 좀. 이래서 한 게 아니야. 어떻게 생겨난 줄 아세요? 그게? 그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신석기 혁명 있죠? 신석기 농업혁명. 그게 이제 절정에 무르익어서, 신석기 농업혁명이 절정에 무르익어서 사람들이 완전히 산림 파괴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살육이 일어나고 그러던 시대야. 문명이, 그러니까 이른바 기술 문명이 극도로 발달된 시대에 환경 파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메시지가 다 뭐야? 절제하라잖아. 바로 그거야.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그래서 나온 거라. 근데도 그 뒤로도 절제 안 했잖아.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15년 동안은 그냥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사는 거지. 거품 없이 사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거품 없이 사는 사람이. 지금 엊그저께 뭐 저기 누구한테 얘기하니까 PD수첩에서 나왔다면서 서울시 지금 전세대란 일어났다고. 뉴타운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야 인터넷 뉴스에서 보니까 서울시에서 13만 가구 정도가 집이 없잖아 지금. 그럼 가구당 3명이라고 40만 명이 집이 없어. 뉴타운 한다고 그 뉴타운 찬성해서 찍은 사람들이야 지금. 뉴타운 찬성해서 찍은 사람들이에요. 집이 없어져 버렸어. 근데 그 사람이 전셋집을 못 구해. 근데 전세 1억 이하의 전세가 없어. 7천만 원 8천만 원 큰 돈 아니야? 그 돈을 갖고도 전셋집을 못 구해.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 탓을 해? 지가 찍었잖아. 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살아봐야 돼. 아, 뉴턴 한다고 표를 찍으면 안 되는구나. 그지 아는 거야. 이제 뉴자만 들어도 달달달달달 떠는 거지. 올드타운 살짝 갖고 올 수 있는. 아, 봅시다. 뉴타운과 무관한 동네 사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산동네라 뉴타운, 개발이 안 돼, 거기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 우리 동네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 막, 우리 동네, 아, 사람들 너무 좋아해. 난과자동은 이게 개발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우리 연희삼동은 이 산골짜기라 이게 안 돼. 그래가지고, 아우, 너무 행복해, 막. 잘했다. 내가,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뉴타운이 안 되는 곳으로 이사 간 것이라고. 자, 벤담의 일생을 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것을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대강 아 이런 물건이겠구나 하는 짐작이 들 거예요. 이건 분명히 기술공학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원리는 벤담이 말한 유용성의 원리, 철학적으로 말하면 공리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철저하게 경제적 질서 아래서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일 테고 더군다나 그 경제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벤담이 신봉했던 노동가치설 이런 것을 바탕을 두고 있겠고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가 오늘날 재발견된 데는 프랑스의 사상사가 미셸 푸코의 그것이 큽니다. 공헌이 커요. 근데 미셸 푸코는 이걸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바가 있어요. 미셸 푸코의 해석은 있어. 근데 그 해석은 그냥 두고 미셸 푸코의 책을 먼저 읽고 벤담을 읽으면 안 돼. 알겠죠? 벤담부터 읽으면 책도 얇잖아. 싸고 저작권도 없고 이거는 봅시다. 파놉티콘이 도대체 뭘까? 예. 벤담 전집이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 보통 대부분 다 전집 한 이름 들으면 대부분 다 전집이 나와 있는데 왜 그만큼 많다는? 많고 잡다하고 그리고 연구가 나중에야 시작됐어. 그렇기 때문에. 해결 전집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뭐 괜찮습니다. 없으면 어때? 우리 인생에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이죠. 자, 7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71페이지 두 번째 문단. 71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네모 쳐두세요. 네모 치세요. 검사합니다. 책 검사. 네모 빨리 치세요. 두 번째. 파놉티콘은 감옥 건축 계획이다. 그 부분을 잘 쓰여진 문단입니다. 파놉티콘이란 무엇인가? 라고 누가 물으면 여기에 지금 이 번역자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파놉티콘.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이 두 번째 문단을 첫 번째 문단에다 썼으면 훨씬 더 멋있었을 텐데 항상 한국인이 글을 쓸 때는 뭔가 찔려갖고 앞에다 이상한 말 한마디 쓴 다음에 정작 하고자 하는 얘기를 두 번째 쓰거든. 그러니까 100점을 못 맞아. 그냥 딱 내놓으면 될 텐데 파놉티콘은 감옥 건축 계획이다. 멋지잖아. 근데 파놉티콘은 아마도 건축 분야 외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건축기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아닐까 싶다는 뭐고 아마도는 뭐야. 이게 정말 자신 없는 말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알겠죠? 그전에는 이런 건 몰랐어. 근데 딱 보니까 그냥 파놈치코는 감옥 건축 계획이다. 이 말 쓰고 싶었을 거야. 근데 이 말부터 쓰면 왠지 너무 건방져 보이는 건 아닐까? 아니, 이 책을 번역해서 해제 쓰는 사람이 더 이상 나보다 더 잘난 놈이 누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딱 쓰면 될 텐데. 이게 그러니까는 이 글빨이 안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지. 응? 글빨이 안 풀리는 사람의 특징이지. 제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달고 쓴 책이 근대 실천철학 연구라는 책인데 그 책의 서문의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그 홉스부터 마르크스에 이르는 그 근대 사회 역사 철학의 그것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자비 출판했죠. 바로 절판했죠. 그래가지고 근데 첫 번째 문장이 그겁니다. 홉스와 헤겔은 혁명의 시대에 속한다. 딱 그렇게 썼어. 그러니까 되게 그러잖아. 아, 이 책은 내가 그동안 공부를 좀 하다가 뭐 이렇게 쓰잖아. 아이 뭐 찌를 게 뭐 있어. 이렇게 뭐 있어 그냥. 홉스와 헤겔은 혁명의 시대에 속한다. 톡 슬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여기 나한테 레포트 써서 내가 돌려줄 때 첫 번째 문장 그렇게 엉망으로 쓰면 내가 뭐 욕하잖아요. 그냥 단적으로 밀고 들어가라.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걸 그렇게 쓰는 거야. 그렇게 써도 돼.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문단을 버려도 돼. 가입혀줘. 감옥 건축 계획이다. 그러나 이것은 완벽한 감시를 통해 수감자를 교정하려는 목적만으로 계획된 것은 아니다. 파노티코는 벤담이 일생 동안 연구하고 생각해온 것, 즉 법률이나 구호제도, 경찰체계, 특히 교육과 노동, 경제제도를 현실에서 구체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이다. 그러니까 파놉티코는 1차적인 의미에서는 감옥 건축 계획인데 사실은 이 감옥 건축 계획 안에 벤담의 사회 운영 모형이 다 응축되어서 들어가 있는 하나의 아이디얼 타입이죠. 아이디얼 타입이죠. 이상적인 모형인 거라 벤담의.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에다가 벤담이 자기 생각을 다 담은 거라. 이 설계도 안에다가. 벤담은 파놉티콘을 통해서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첫째는 감옥 건축 계획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사회 제도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 제도를, 모든 사회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표준 모델이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다음에 당대 사회를 완벽한 합리성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로 재별하여,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말이 무서운 말인 겁니다. 완벽한 합리성이란 말, 이건 이제 완벽한 합리성은 철저한 계산 가능성에 바탕을 둔 공리주의를 의미해요.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로 재배를 해가지고 마치 만유인력으로 우주를 재구성한 뉴턴처럼 자신의 신념에 따른 새로운 우주를 꿈꾸었다. 거기서 이제 핵심은 감옥 건축 계획, 그 다음에 표준 모델, 완벽한 합리성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로 재배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벤담의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건물 건축 계획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 사상가로서의 벤담의 생각을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바로 이 당시에 벤담 이런 생각은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사무엘 벤담이라고 하는 엔지니어를 했던 동생이 있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로 공학자들과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이, 사상가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류하면서 만들어낸 모형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 모형. 벤담의 파노티코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파노티코를 만들어낸 지식인 집단이 있죠. 요게 근대 사회를 만들어낸 거라. 요게. 왜 한국 사회가 잘 안 되냐? 그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게. 사회가 어떻다? 공학자, 기술자, 과학자, 사학자, 역사학자, 철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다 모여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돼. 이거를, 이런 모형을. 근데 한국 사회는 그게 아니지. 학자들이 뭐예요? S24 고문해서 돈 받고. 고문이야 이건 정말. 응? 가서 그 S24 막 공부는 거야. 막 이발로 돈 내놔. 고문이야 정말. 고문은 고문을 해. 하나은행 뭐 해서 돈 받고 막 이렇게 돈 또 골라 있어 다들. 사회 학자 할 일이 뭐야? 지식인이 하는 일이 뭐야? 벤담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의 세계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만들어 놨어.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를 꿈꿨어. 어떻게 하면 좀 더 합리적으로, 좀 더 잘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아주 선의를 가지고 이걸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힘이 바로 영국의 대영제국을 만든 힘이지. 선진국을 만드는 힘이 이건 거죠. 학자들이라는 사람들,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라. 이렇게 하면서 대중들에게 전파하고. 그렇게 해서 지식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널리지 베이스드 소사이어티란 말 있잖아요. 지식기반 사회. 지식기반 사회라는 말 있잖아요. 요 말이 단순히 어제 오늘의 뭐 벤처기업을 갖다 찬양하게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회 모형을 국리하고 사회를 이런 지식인 집단들이 만들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게 바로 18세기 영국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니지. 그 이전에는. 샤를마뉴 대제라고 있잖아요. 파리의 그 노트르담 성당 앞에 가면 말 타고 있는 양반이 샤를마뉴 대제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 프랑크 왕국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카롤링거 르네상스. 평생을 글자를 익히려고 했는데 안 익혀진 거야, 이 양반이. 사인이 안 돼. 전화 사인 좀. 얌마 일로 와봐, 자식. 아, 새끼 글자 모르는데, 이 새끼. 평생 이렇게 베개 머리맡에다가도 이게 그때는 종이가 없어서 서판 있잖아요. 서판을 두고 자기 전에 글자를 익히는 연습했는데 안 되는 거라. 칼제비들이라. 사자왕 리차드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풀리지.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지식인들이 본격적으로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꿈꾸는 세상이 됐죠. 그래서 그 세계는 근데 이 벤다인 설계한 이 파놉티콘이 어떤 거냐? 그 바로 밑에 보면 이익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이 세계를 구체화하는 장치이자 사회 곳곳에 설치하게 될 기본 장치인 파놉티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움직이는 기본 원리는 뭐냐? 이익이다 이 말이죠. 이익. 그래서 이걸 공리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익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이 세계. 그리고 그 이익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이 세계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원리로서의 공리주의. 이렇게 된다. 자, 파놉티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된 것을 읽어봤습니다. 이제 느낌이 빡 오죠? 뭐구나. 이걸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제 어떤 것이냐? 일단은 처음에 뭐였어요? 파놉티콘은 감옥 건축 계획이죠. 그러니까 이제 출발점은 감옥에서 시작됐어요. 76페이지를 보면 18세기 막 감옥 문제. 네. 죄송 안 해도 됩니다. 사회를 완벽한 합리성의 기반을 지금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자본주의로 재배열한다는 말이 잘 와닿지가 않아서요. 거기. 자본주의? 네. 회사를 보면 자본주의로 재배열하고 네. 네.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은 그러니까 벤담이 보기에도 그 당시까지도 자본주의가 아직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이윤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까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더 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럼 굉장히 그 종교적 다산에 반대하고 모든 것을 경제 질서에 들여했다라고 할 때 이 경제 질서라고 하는 자본주의 질서. 자본주의 예, 질서. 맞습니다. 근데 왜 그 자신이 이윤을 포기하면서 한창 때 20년? 아, 그건 벤담한테 이메일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몰라요. 벤담한테 물어봐야지. 이 양반이 뭐 좀 약간 뭐 좀 느낌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뭐 필 받았다든가 아니면 뭐 스님이 뭐 지나가던 스님이 벤담아 아 제레미 뭐 이렇게 뭘 했을 수도 있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정작 자기 자신이 움직이는 힘은 오기였겠죠. 벤담을 움직이는 힘은 오기였겠죠. 스스로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원리가 이윤인데 자기가 그걸 반대되는 라이프 스타일. 예, 네. 라이프 스타일은 모르겠고요. 어쨌든 벤담의 그 인생 역정은 네. 라이프 스타일은 그냥 이렇게 뭐 랄프 로렌을 입느냐, 뭐 폴로를 입느냐, 빈폴을 입느냐 이런 게 라이프 스타일이고. 네, 그런데 78페이지에 보면. 네,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짜증나게. 예, 네, 뭐 말해봐요. 질문하는 사람들 잘라야 돼. 행위라는 게 자신의 네? 행복이 아니라 네. 그 행위를 통해서 행위를 받는 사람의 행복이라고 했듯이 이익도 마찬가지로. 근데 공유주의자가 자신의 행위, 자신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는 공유주의자는 남을 설득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세운 질서대로 살아가는 게 스스로에게는 행복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건 벤담한테 물어봐야 된다니까. 내가 보기에는 벤담은 명예와 옥이 나쁘게 말하면 옥이고 좋게 말하면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간 사람인데 그 속에서 행복을 느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벤담이 그러니까 저쪽 질문은 뭐냐면 저 나이 드신 양반들의 질문은 뭐냐면 벤담은 왜 이익 중심의 질서를 추리려고 했지만 가만히 보면 평생 돈 다 까먹은 거 아니냐 이런 좀 얍삽한 질문 아닌가 이런. 라이프스타일의 문제. 근데 그게 이유를 배반적이라. 예, 자뻑이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의 삶은 이윤 중심으로 못 움직였다 그 말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스스로의 삶조차도 이윤 중심으로 못 움직였다는 게 더 이 사상이 유토피아적이지. 그건 벤담한테 물어봐야 된다니까. 정말로 스님이 말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스님설. 누구 무당설을 뭐 주장할 분도 있겠고 들러보 이거 살펴보시고 뭐 이런 무당설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예상치 못한 질문이어서 당황스럽습니다. 벤담의 일생을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어쨌든 파노티코는 감옥 건축계획이기 때문에 18세기 말 감옥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8세기 말 감옥은 어떠냐? 일단 18세기까지 처벌은 대개 사람을 형틀에 집어넣거나 채찍질하거나 뜨거운 인두로 지지거나 목을 매다는 등의 끔찍한 것이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전시를 하는 거죠. 이걸 해서 끔찍한 거죠. 처벌은 공개적이었고 사람이 많이 참석하는 처형은 지배자가 대중에게 자신의 권위를 내비치는 하나의 의식이었다. 77페이지 맨 윗줄. 이줄로.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자본주의와 합리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전환기 속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거기서 대여섯 줄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사람을 처벌해서 째찍질하고 뭐 인두로 지지고 뭐 이렇게 목매고 하는 거 이거보다는 지금 자본주의 질서에서는 생산력이 없는 사람에게 노동이나 처벌로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전통적인 처벌 방식인 신체형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면서 신체형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이 인권 개념이 생겨난 건 아니고 형벌 자체가 완화되어서 이제 구금형으로 감옥 속에다 집어넣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악의 소굴이자 질병의 근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격의 근대 감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것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있잖아요. 그 책이 이제 이 부분에서 주목을 한 거거든. 벤담의 파노티콘을.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그러니까 이제 감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게 그 다음 페이지 78페이지 위로 가면은 구빈원이나 병원 등의 수용시설을 모델로 해서 독립적으로 사회권에는 독립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처벌 자체의 목적을 두고 죄인이 처벌받으면 바로 사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사회화와 교화를 목적으로 한 감옥들이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능하면 사람들을 재사회화하고 교화를 시켜서 사회적인 생산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장소로서의 감옥이라는 것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오늘날로 말하면 돈 되는 생각인 거라. 가령 미국 같은 데는 감옥도 다 민영화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감옥이 저기 국립대학이죠. 미국은 감옥이 민영화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저 시골 카운티나 이런 데서는 인구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감옥을 유치하는 운동도 해서 거기 들어오면 일단은 그 4대강 살리기처럼 마을 살리기가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데도 있었어요. 제가 어디서 저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의 목적 자체가 예전에 신체형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그냥 그 지배자의 그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다른 하나의 뜻은 또 하나는 있는 게 화형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잔인하게 죽여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에 어긋나는 짓을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벌 자체가 도덕적인 형벌이었고 그 형벌을 갖다가 아주 그 가혹하게 오랫동안 함으로써 속죄하는 것을 갖다가 목표로 삼았어요. 신에게 속죄하는 것을.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녀 사냥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에서 죄를 지어도 처벌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근대의 감옥은 이제 형벌의 개념 자체가 달라졌고 그다음에 감옥의 목적 자체가 제사회와 교화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단에 보면 78페이지 문단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거기 다수의 죄수들은 과거에는 그다지 큰 범죄로 취급되지 않던 행위를 저질렀으나 새로운 처벌 제도에서 처벌 대상이 되었다. 음식을 훔치는 등의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노동하지 않는 거지나 유랑자였다. 그랬어요. 이제 일단. 근데 이들을 감옥에다가 수용하고 뭘 하려고 했느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해. 노동 후 가치와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 사회 혼란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 여겼으며 감옥은 이를 위한 교육 장소였다. 이렇게 돼 있죠. 감옥의 목적 자체가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노동의 가치와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습득하게 하는 것. 사회 혼란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고 그것이 이것을 교육하는 것이 바로 감옥이다. 그럼 이제 요 감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시설은 열악하고 그녀 인류애를 강조하고 너른 마음으로 하면 이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는 것이 아주 사회의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고 벤담도 그 감옥을 해결함과 동시에 하나의 멋진 해결책으로서의 감옥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것을 사회 전반적인 것으로 퍼뜨려 나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벤담이. 그래서 81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아 이게 그냥 박애주의적인 원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원칙을 하나 세우는데 81페이지 그 중간 문단에 벤담이 유용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중앙감시 원리와 일반화된 감시 그리고 공간의 엄격한 구성과 설비의 바탕을 둘 판옵티콘을 쓰고 제안해야 될 맥락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판옵티콘의 구성 원리는 뭐냐면 유용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중앙감시 원리와 일반화된 감시 공간의 엄격한 구성과 설비 근데 벤담은 유배를 반대한다는 점에서 개혁주의자들과 입장을 같이 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유배는 뭐냐면 이때 바로 배에 태워서 오스트레일리아로 보냈습니다. 그 호주 잘난 백인들이 바로 이들의 후손이에요. 제인의 후손이에요. 뭐 그렇게 치면 뭐 우리는 뭐 말갈족의 후손인데 그러니까 이게 유배를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개혁주의자들과 입장을 같이 하지만 자본주의적인 효율적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점에서는 무상 제공, 종교적 관용 뭐 이런 것을 한 그런 사람들과 또 구별돼. 그러니까 벤담의 원리는 뭐냐? 감옥 원리는 이제 유배를 보낼 거 없다. 감옥을 개혁하자. 어떻게 개혁하느냐? 유용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개혁을 하자. 그래서 벤담의 원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까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 사회 혼란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요게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감옥의 역할도 이것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코리안 타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몸에는 자본주의 질서가 쫙 안 붙어 있으니까 그러더라. 시간은 금이다. 누가 만든 격언이에요? 시간은 금이다. 얼굴 살만한 학생 말해봐요. 학생 살 없어. 걱정하지 마. 여기. 시간은 금이다. 누가 만든 격언이? 미국에서 나왔어. 미국에서 격언 만들 사람한테 두 명밖에 없어. 또 버락 오바마가 했겠나? 아무래면 클린턴이 했겠나? 그 돌대가리 부시가 했겠나? 벤자민 프랭클린밖에 없어. 벤자민 프랭클린이 바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본주의적인 합리성. 벤자민 프랭클린이 피레침의 원리를 해서 이렇게 연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학자이기도 하고. 왜 시간은 금이야? 공장에다 붙이는 거야, 이제. 이게 원래 엘리베이터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응? 화장실 변기 앞에 붙이는 게 아니라요. 공장에다 붙이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일을 해라. 사람이 신석기 농업혁명 이후로 산업혁명이 올 동안에 사람의 몸뚱아리는 자연의 순환에 따라서 움직여졌습니다. 해 떨어지면 자고. 그죠? 근데 산업혁명이야. 기계가 돌아가. 기계에 맞춰서 사람이 움직여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을 바꿔야죠. 사람의 몸을. 감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라. 이게 몸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한국에서는 몸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구로공단에 기숙사 세우잖아. 근데 교육이라는 게 다 그걸로 만들어요. 정해진 시간에 딱 시작하잖아요. 시작해서 정해진 시간에 그 땡땡땡땡 하면 촤 학교정이 땡땡땡 어서 모여라 있잖아. 이게 정해진 시간에 뭘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근대적인 질서를 몸 안에 새겨 넣는 겁니다. 여러분 나눠주신 제가 들으면서 나눠받은 그 유인물을 보세요. 그거는 뭐냐면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자가 쓴 그람시 옥중수고 제1권 정치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치편 제1권에 미국주의와 포도주의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미국주의와 그람시 옥중수고 그람시 옥중수고 중에서 미국주의와 포도주의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봐 사회학과 예. 이거 배운 적 있나? 안 배웠습니다. 학과를 안 다니나? 안 배웠습니다. 예. 사회학과를 다니는 게 아니라 응? 시화학과를 다니는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해요. 그람시 옥중수고에서 미국주의와 포도주의. 이 포도주의가 뭐예요? 일관 자금 라인이잖아요. 그것에 바탕을 둔 게 미국주의야. 자, 거기 봅시다. 세 번째 줄. 테일러주의라고 있어. 테일러주의가 바로 저 일관 자금 라인이야. 과학적 관리 기법. 그 목적이란 노동자 속에 자동적 기계적인 태도를 최대한으로 조장하고 노동자 쪽의 지성, 상상력, 창의력 등의 적극적 참여를 일정하게 요구하는 기능적, 전문적인 작업의 구리의 심리, 신체적 영향을 파괴하여 생산적 활동을 오직 기계적, 신체적 측면으로만 환원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말, 노동자 속에 자동적 기계적인 태도를 최대한으로 조장하고 몸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거기서 두 주 내려면 실제에서 이러한 것들은 새롭거나 독창적인 것이 아니며 단지 산업주의 자체와 함께 시작되었던 긴 과정의 가장 최근의 국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산업주의 자체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산업혁명부터 시작된 그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주의와 포도주의 이게 1930년대, 40년대 쓰여진 논문인데 이게 그람시가 옥중수고니까 감옥에 있을 때 무솔리니 시대 사람이에요. 무솔리니가 감옥에 넣어갖고 감옥에 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산업주의 자체와 함께 시작되었던 긴 과정의 가장 최근의 국면이다. 그게 바로 그람시의 옥중수고에서 나오는 포도주의예요. 포도주의 이게 요게 그때부터 시작된 이탈리아의 농민들은 익숙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이탈리아 잘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람시 이 논문은 목적이 뭐냐면 이 미국주의와 포도주의가 과연 이 유럽 특히 이탈리아에 도입돼서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어. 그래서 거기 보면 이 국면은 이전의 국면들보다 더 강렬하며 더 노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 국면도 그것과 다르면서 더욱 우월한 것이 곧 새로운 유형의 심리와 신체적 연관의 창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신석기 산업혁명 이후로 인간의 몸뚱아리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살아왔다.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기계제 공장, 기계가 돌아가는 공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자, 인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기계에다가 몸을 맡겨야 된단 말이죠. 기계가 돌아가는 방식으로 인간의 몸을 돌려야 된다. 산업혁명이 그게 바로 산업혁명이 인류에게 끼친 가장 큰 영향입니다. 기계에 따라서 인간을 기계의 몸뚱아리에 맞춘다. 그게 뭐냐? 새로운 유형의 심리와 신체적 연관의 창출이에요. 그람시가 얘기했어. 새로운 유형의 심리와 신체적 연관의 창출. 그런데 이제 포드는, 미국에서 포드주의는 어떠냐? 이게 새로운 국면인데, 미국에서 포드주의는 어떤 거냐? 새로운 국면은, 여기다가 포드주의는 굉장히 청교도적인 분위기를 쫙 끼워놓은 거라. 그래가지고, 술 끊는 사람은 어떻게 돼? 상 줘요. 임금 올려. 고임금을 줘. 요새 회사들마다 담배 끊는 모임 하잖아요. 담배를 끊느니 사표를 내겠다. 짜증나. 뭔 사람. 그게 왜 그러냐? 이거 봐. 365페이지 메뉴에 보면요. 새로운 산업주의는 바로 이러한 휴머니즘과 싸우게 됩니다. 청교도적인 노력이란 단지 노동자들이 새로운 생산 방식으로 인하여 소진되어 물리적으로 붕괴하지 않게끔 하는 특정한 심리, 신체적 균형을 작업 외부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을 뿐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회사 퇴근하고 술 먹고 다니지 마라. 담배 끊어라. 그다음에 뻘짓하지 마라. 기숙사에서 착하게 지내라. 그다음에 딱 시간 맞춰서 출근해라. 술 끊는 놈들 월급 올려준다. 이렇게 가는 게 바로 포드주의에 나타나는 청교도적인 생활 방식의 강조라. 이게 그래서 거기서 다시 선어줄 내려면 안정되고 숙련된 노동력, 곧 영속적으로 잘 조정된 복합체라는 것은 그들의 이익에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건강해야지. 그러니까 해마다 건강검진도 해주잖아요.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다 건강검진하면 하루 일과를 땡땡이 치니까 얼마나 좋은데. 아, 막 이게 쫙 나와. 막 배가 많이 나오셨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건강하셔야죠. 건강합니다. 건강이 뭐예요? 완전한 의미에서 건강이 뭔지 나에게 말해 주시오. 그럼 내가 그것을 달성해 보겠어. 자기들도 몰라. 그저 건강해야 됩니다. 그저 건강해야 됩니다. 혈압이 좀 높습니다. 지금 열받아서 그래요. 건강은 알 수 없어. 뭐가 건강해? 뭐가 건강한지 아무도 알 수 없어. 그죠?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아,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을 굽고 뭐 소식을 하며 채식만 해야 됩니다. 채식만 하다 죽으면 어떡해. 고기 안 먹으면 죽는 체질인 사람들 있는데. 나는 저기 한의사한테 가면 고기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고기를 안 먹으니까 환절기만 되면 이런 데 허리띠나 이런 데 생기나던 두드러기 있죠. 20년 동안 고생하던 두드러기가 없어.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근데 고기를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고기 먹어야 되는 사람들, 체질상 고기 먹어야 되는 사람들. 이상구 박사 맨날 채식하자 그러잖아. 왜 그래? 그 사람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었기 때문에 채식을 하는 거고. 이상구 박사 말 듣고 채식만 하다 죽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건강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주면 내가 건강해지겠다. 근데 의사들은 아무도 이것이 건강한 겁니다 말해놨지 않아. 그러니까 건강은 없어. 근대 정신에 의한다면은, 예. 의사가 과학자라고 본다면은, 그렇죠. 건강에 대해서도 계량화시켜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의사는 계량화시켜서 혈압이 어디서 어디 사이가 적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체온이 얼마 적당. 근데 항상 열받아 있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치명적인 질병을 하나 공개하겠는데, 전혀 되지 않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에 항상 뾰루지가 납니다. 머리에 뾰루지가 나요. 그냥 비듬이 아니라 뾰루지가 늘 솟아있어요. 정말 온갖 종류의 샴푸, 녹색 공감 뭐 이런 거 있잖아. 샴푸에 뭐 정말 자연적으로 만든 비누에 온갖 걸 다 써봤어요. 물도 연수기에다 해보기도 하고 뭐 온천에다 담그고 거의 뭐 피부가 벗어질 정도로 한 번 더 해보기도 했는데 안 돼. 근데 저기 피부과에도 다니고 근데 어떤 한의사, 제가 아는 한의사 그래요. 공부 안 하고 놓으시면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3박 4일 놓으면요. 머리 밑이 깨끗해져요. 왜 그러느냐. 공부를 하면 열받아. 열이 몸 위로 올라와. 솟아나.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한 2박 3일 정도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머리를 감을 수가 없어요. 손을 대면 여기가 막 찝찝찝 쓰니까. 뭐 어떡하라는 거, 그죠? 이제 이거는 이제 계량화 해야겠죠? 근데 이런 계량화가 보편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받아서 건강해지려면은 뭐 이렇게 뭐 체지방을 제거해야 되고. 됐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회사 땡땡이 치니까 좋긴 합니다. 뭐 이렇게. 오늘 하루 건강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그걸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게 그걸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미국의 기업가들은 노동자의 신체적 근육과 신경적 효율성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이다. 안정되고 숙련된 노동력, 곧 영속적으로 잘 조정된 복합체라는 것은 그들의 이익에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곧 한 기업의 인간적 복합체, 집단적 노동자는 그 또한 하나의 기계인 바 기계를 너무 자주 해체하여 부품을 갈아 끼우면 큰 손실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아까 벤담 거기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생각이죠.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연구들이 있잖아요.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바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안토니오 그람시의 미국주의와 포드주의의 일부를 갖다가 함께 보자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바로 1700년대에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 여전히 이때 그람시 말대로 최근에 가장 최근의 국면이 이게 미국주의와 포드주의라는 게 최근의 국면이라는 거. 그 다음에 다시 파노프티콘 해제로 갑니다. 자, 벤담의 원칙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벤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우리가 그람시의 것을 읽어보니까 벤담의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깔끔하고도 멋져 보이죠? 굉장히 오래 살아남은 원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도 멋지고도 오래 살아남은 원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제 벤담은 어떻게 해서 파노프티콘을 설계할 것인가 생각을 했을 텐데 82페이지를 봅니다. 오히려 세뮤얼에게서 이게 참 그냥 사무엘 그러면 되는데 세뮤얼에게서 짜증나 세뮤얼에게서 파노프티콘 건축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산업적 규례관에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네다섯 줄 밑으로 내면요 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직함으로써 한 사람의 감시만으로 다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한 줄기 광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벤담의 그 원형 감옥 있잖아요. 예, 위에서 이렇게 뚝 내려다보면 감시탑이 여기 있고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 감방들을 감시하죠. 그죠? 요걸 얘기합니다. 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아이디어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비슷하게 보이는 곳이 하나 여러분들이 가볼 만한 게 어디냐면 저 서대문에 그 독립문 있죠? 독립문의 서대문 감옥. 서대문 형무소. 그 유적지에 가면은 거기 있습니다. 제가 다닌 중학교가 바로 그 위에 있는 한성과학고등학교가 지금 제가 다니는 중학교를 없애고 만들었는데 중학교 때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 안산 저쪽 나락에서 이렇게 보면 서대문 형무소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감시탑이 있고 쭉 이렇게 뻗어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유관순 누나의 그 지하 감옥만 가지 마시고 위에서 그걸 보시면 괜찮습니다. 이전의 감옥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전의 감옥은 저기 수도원처럼 이렇게 생겼지. 그냥 이렇게 집단 이렇게 네모나게. 그냥 그리고 여기 성당 옆에다가 대충 이렇게 가금을 지어가지고. 옥탑방 아니구나. 가건물이랑 무조건 그렇게 생겼죠. 결국 파노프티콘의 원형은 영국 엔지니어에 의해 실현된 러시아식 작업 캠프인 셈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국 엔지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쉐무얼입니다. 이 쉐무얼의 러시아식 작업 캠프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이걸 보고 벤담이 감옥 설계를 원리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 출발점은 어디예요? 공장이죠. 그죠? 작업 캠프.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이 파노프티콘은 벤담도 물론 이게 감옥 설계로 만드는 것이 사실인데 오로지 그 감옥에서 감옥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적인 공장 시스템을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학교, 병원 모든 곳으로 다 펼쳐나가기를 원했던 것이기도 하고 일단은 여기서 그러니까 엔지니어라는 말이 나왔고 러시아식 자극 캠프 공장 요 시스템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벤담이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많이 노력한 과정이 나오고 쭉 넘겨보면은 1787년에 작성된 초기 도면 중에 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도면들이 이제 건축학적으로 건축 설계에서 이제 이런 것이 있죠. 근데 92페이지를 봅시다. 이런 건축 설계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실제적인 의미가 뭐냐. 92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벤담에게 감옥은 공장이고 공장은 감옥이 되어야 했다. 이들은 같은 조직을 지니고 있어 감옥 파놉티콘은 공장 파놉티콘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일단 그거 감옥과 공장이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말하자면 호환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 당연히 그래야 했겠죠. 그냥 이제 나중에 본문 읽어보면 나오듯이 감옥에다 죄수를 모아놓고 감시만 하면 안 되고 거기서 그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노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감옥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기업에다 맡겨서 계약을 통해서 해요. 그래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고 이윤이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감옥은 감옥 파놉티콘이자 동시에 공장 파놉티콘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건축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벤담이 이 설계에서 등장하는 것은 이제 건축학적으로는 중요한 게 무슨 기능주의라는 것이라든가 새로운 재료와 철과 유리 같은 새로운 재료 뭐 이런 설비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건축학적인 관심에서는 볼만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사진들이 쭉 있어요. 사진 쭉 있는데 뭐 그런 사진들은 이게 보면서 벤담의 이게 설계 방식에서 99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파놉티콘 건축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은 무엇인가? 특징, 근대적 합리주의와 기능주의에 기반을 둔 공간 구성에 초점을 맞췄으며 상징성이나 외적 표상은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었다. 여기 근대적 합리주의와 기능주의에 기반을 둔 공간 구성. 근대적 합리주의와 기능주의에 기반을 둔 공간 구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철저하게 쓸데없는 것은 빼버린 거죠. 계산 안 되는 것들은 빼버린 거죠. 그게 이제 근대적인 기능주의와 합리주의잖아. 준호 그래 안 그래? 그렇게 사는 세상이 어떻게 했어? 재미없을 것 같아. 재미없을 것 같아? 그걸 재미를 드리면 또 괜찮다고들 하더라고. 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 우리가 자네는 아직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겠지. 근데 무슨 얘기를 하면 항상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점에서만 사태를 파악하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 되느냐 안 되느냐? 아직까지는 못 봤는데 그런 경향이 심해 보인다. 그죠? 초기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벤담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게. 기능주의, 합리주의가 그게 계산 가능성이. 느슨하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괴로웠겠어. 근검 전략하고 막 하루에 시간을 재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하루 일 몇 시간 막 이렇게 독서 27초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것을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파놉티콘을 갖다 이제 외형을 설계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는 이제 노동을 하는 공장 감옥이니까 파놉티콘의 관리 방식이라는 것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108페이지, 109페이지에 보면 그 이제 관리 방식이라는 게 109페이지에 보면 이제 관리 방식 기본이 뭐 고통 완화의 원칙, 엄격함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어 나갈 때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관리 방식을. 그런데 벤담의 관리 방식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돈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돈이 돼야 된다. 예? 돈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119페이지를 펴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벤담의 이 파놉티콘의 원리는 전 사회로 퍼져나가기를 원했죠. 벤담이. 그러면 119페이지 마지막 문단 보세요. 이익의 만류인력을 구체하기 위해서, 이 만류인력이란 말을 이 양반이 자주 쓰는데 그냥 이익이라는 기본 원리라는 뜻입니다. 구체하기 위해서 일상의 세부까지 파악하려는 파놉티콘의 원리가 장악한 사회, 즉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노동과 이익을 위한 유용성이 중심이 되는 완전한 통제 사회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것을 벤담이 생각한 거야. 이렇게. 물론 그 다음에 이런 사회에서 인간은 진정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런 건 쓰나 마나 한 글이죠. 그냥 맺으려니까 조금 뭔가 좀 찔끔해갖고 쓴 거죠. 레포트 나한테 이렇게 쓰면 욕먹는 거 알죠? 빨리 치우세요, 그건. 누가 몰라? 불행하다는 거 누가 몰라? 완전한 통제 사회다. 그리고 끝내면 딱 여운이 남아서 불행하겠네 하고 혼자 생각하면 되는데 행복할 수 있겠는가? 알아! 딱 이렇게 써버리지,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규율과 통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벤담식의 유용성과 행복이라는 게 바로 규율과 통제를 따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노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유용성이 중심이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계몽주의 철학. 그러니까 벤담의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이 설계를 딱 이렇게 보면서 공리주의 철학, 계몽주의와 합리주의가 쭉 전개돼서 자본주의 시스템하고 맞물리면서 전개돼서 결국엔 공리주의 철학이 되었는데, 이 공리주의 철학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를 규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이거예요. 파놉티콘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파놉티콘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가 공리주의 철학의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 해서 근대인들은 기계가 중심이 되는 생산 방식 속에서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할 수 있었는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어. 실마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도 기계에 맞는 형태로 사회 전체도 조직하는 방식은 어떻게 그 시발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시발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파놉티콘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첫째는 사상사적으로 계몽주의, 합리주의의 그 계몽주의 합리주의가 자본주의 시스템과 함께 맞물려서 결국 공리주의 철학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공리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단순히 책상머리에 앉아서 돈 되는 게 뭘까 하고 따져묻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규명할 수 있는 단초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인간이 이제 아까 제가 산업혁명 얘기했잖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기계재 생산, 기계가 중심이 되는 생산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해서 그것에 부품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인간을 갖다 그런 부품으로서 만들어서 생산의 요소 중에 하나로 투입을 하려면 어떤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가를 파놉티콘을 통해서 짐작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런 인간이 만들어지고 그런 기계가 돌아가는 사회는 어떻게 조직될 수 있는가? 요 세 가지 차원을 파놉티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다음 주부터는 파놉티콘의 본문을 읽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숙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음 주에 내가 뽑은 파놉티콘의 한 구절 꼭 생각하고 와야 됩니다. 알겠죠? 예. 예.